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딴지 종편 및 여러 팟캐스트를 소개하고 물고 뜯고 씹고 삼키는 팟캐스트! 듣는다! 안 먹으러 갈까 이제? 잘 갔어? 다 아까 그 인사 그걸로 따서 가는 거야? 어, 그냥 따서 가는 거야. 왜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어, 날 좋아. 그냥 날 것 같아서 좋아. 어, 아니 원래 한 번 더 하면 점점 이상해지는 게 있어. 오케이. 예, 저는 테드고요. 지금 이 파일럿을 이렇게 녹음을 한번 추진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제 소개는 따로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락사스님. 예, 안녕하십니까. 아브락사스라고 쓰고 대충 뭐 아무렇게나 불려지는 그 인간입니다. 몸은 세종문화회관에다 두고 정신은 팟캐스트 게시판에다 두고 있는 그 인간이고요. 딴지 라디오 지금 가짜 직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저 진짜 세종문화회관에서 계시는 줄 알았어요. 거기 2층 우체통에 살고 있대요. 이렇게 하면 진짜 세종문화회관에서 어, 그러니까 사는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자, 세종시.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예. 예, 안녕하세요. 바다 건너 웨스토레스에서 온 디케이 라니스터입니다.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 파케를 즐겨 듣다가 파트당 당원도 되었습니다. 파트당 가족 여러분, 오늘도 발라모글리스 오늘도 무사히 보내십시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근데 팔이 있네요. 라니스턴데. 네, 있습니다. 어, 예. 아, 저를 어떻게 해줄까 오늘 나중에. 예. 경춘 분부 듣고 특집하러 왔습니다. 예. 하이 헐 안녕? 그 누구도 알 수 없게 364도 돌려 제자리 돌아온 닉네임. 이름도 몰라요. 성별도 몰라. 홀짝사락 외길 인생. 쌀은 오직 박세롬이. 오이 싫어? 나도 싫어. 너부리님 노안사랑. 이정재랑 동갑이다. 128비트 철통보암 닉네임 민경준. 안녕하세요. 아마도 저를 여기 부르게 된 게 조금 후회될 거예요. 반갑습니다. 아, 캐릭터가 세다. 안녕하세요. 하루 평균 약 6에서 8시간여를 팟캐스트 청취에 바치는 생활인 노동자 이치입니다. 헤비 리스너라면 리스너지만 기만 바치고 살아서 헤비한 의견은 약하거든요. 제 모자란 리뷰를 가장 아나운서는 가볍게 들어주세요. 어? 반갑습니다. 이뻐 이뻐. 저희 팟캐스트는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들이 진행하는, 그러니까 팟캐스트 자체를 이야기하는 메타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좀 전에 여기 그 녹음실 사장님도 굉장히 특이한 컨셉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파일럿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놀이터로 하고 있는 딴지일보에서 클럽을 하나 개설했는데 팟캐스트 듣는 당이라고 클럽을 개설했는데, 이번에 회원이 이제 100명을 넘어가면서 기념적으로 한번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100명이면서 박수 한번. 100번 쳐야 되나요? 어. 100명이 넘어갈 줄은 몰랐는데 뭐 어쨌든 가입을 하셨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저희 클럽에 뭐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이 딴지일보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없지는 않고 생각보다. 특히 우리가 오픈 클럽이기 때문에 오픈 클럽은 누구나 또 보고 쓸 수 있잖아. 그런데도 아,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숫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팟캐스트가 뭘까요? 그 팟캐스트에 대해서 살짝, 팟캐스트 자체를 이야기하는 방송이니까 팟캐스트 자체에 대해서 한번 누가 얘기를 해보실 분 있나? 글쎄요. 우리 생활인께서 하시죠. 아니요. 아니요. 팟캐스트, 그러니까 이치님은 팟캐스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 저는 뭐, 어, 왜, 어. 이게 제가 한번 그 예전에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팟캐스트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아이팟이 나오면서 그게 좀 활성화됐는데, 네, 이게 팟캐스트라는 말에 좀 어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아이팟의 팟이랑 브로드캐스트를 합쳐서 이제 팟캐스트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이팟이 라디오를 안 넣었어요. 아이팟은 MP3 재생 매체인데 고집스럽게 라디오를 넣질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산 MP3도 2, 3천원짜리도 다 라디오가 들어갔는데 아이팟 같은 경우는 좀 고집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뭐 DMB를 넣지도 않았고. 근데 그 대안으로 이제 다운받아서 사용자가 디맨드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형태의 그거를 많이 도입을 하고 이제 아이튠즈에 그걸 올려서 적용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팟캐스트가 좀 사람들한테 알려지긴 했는데, 사실 그런 다운로드 형태의 그 방송 매체는 그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그 이전에도 그런 거를 시도를 해갖고 인터넷 방송들. 이게 팟캐스트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스트리밍보다는 다운로드를 해갖고 사람들이 그거를 듣는 전파되는 그런 형식의 방송을 얘기하는데 나중에 후발주자에서는 팟캐스트를 용어 자체를 퍼스널 온 디맨드 브로드캐스트로 해서 개인 사용자가 이제 취사 선택을 해갖고 듣는 방송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는 했는데 나무위키에서 한번 읽었던 것 같은데 신해철 씨도 예전에 한번 그 2000년대 초반에 팟캐스트 형식의 방송이 등장을 할 것이다. 그래요? 기존의 그 라디오나 TV나 공중 지상파 방송들이 트렌드 세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스트리밍 방송보다는 다운로드 형식의 방송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송은 예전에도 있었고 딴지일보에서도 정식 팟캐스트를 올라오기 전에 다운로드해서 듣는 형태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재밌게 생각해서 지금의 팟캐스트 형태가 좀 진행이 된 것 같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4,000개, 5,000개 좀 안 되는 그때 팟빵에 등록된 게 6,400개가 그 넘었다고 팟빵은 이제 거기서 이제 제어하는 게 있어서 한 7,0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팟캐스트 많은 거예요. 팟캐스트 많은데 그 중에 하나 파트땅. 파트땅. 그 중에 하나 또 망삐를 하는 방송 파트땅이야. 6,999등이라도 합시다. 야, 우리 진행자 그런 거 어떻게 다 한대. 아니 그냥 한번 훑어봤어요. 대본에 올리진 않았는데 그냥 팟캐스트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돈에가 나무 이렇게 준비됐어. 아니,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팟캐스트 어떤 느낌으로 듣고 계신지 한번. 약간 그 아까 그러니까 원래는 인사말을 하려고 했다가 아까 얘기를 안 한 건데 뭔가를 계속 들으면서 일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음악을 듣다가 지루해져서 오디오북을 듣다가 그것도 지루해져서 원래 이제 그냥 라디오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긴 했는데 라디오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뭔가 아 나는 별로 이 얘기 재미없는데 자기들끼리 재밌다고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 지금 팟캐스트가 굉장히 나한테 잘 맞는 내 취향에 그치? 맞는 거 골라 들으면 되니까 굉장히 다양한 게 있으니까 아 진짜 맞아 저 같은 경우는 뭐 팟캐스트를 본격적으로 막 듣기 시작하면서 이제 방송 다른 매스미디어는 아예 이제 안 보거든요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팟캐스트는 모든 정보의 발원지가 된다고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우장창 이것만 듣고 산다는 거지.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귀한 곳이고 즐거운 곳이고 그래서 이런 시간도 더 재밌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지상파 방송이나 이런 데서 취급해주지 않는 내용이나 뭐 그런 게 또 굉장히 많다 보니까 또 일반적인 그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팟캐스트 선호도가 더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팟캐스트 처음에 알게 된 건 이제 낙곰수를 통해서 알게 됐죠. 이전에도 거의 대부분 이전에도 이제 그 팟캐스트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신해철 씨가 했던 이제 고스트 스테이션 예전에 알기로는 그게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다운인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듣고 까먹고 있다가 이제 낙곰수 들으면서 아 이제 재밌네 하면서 알게 됐고요. 저한테 이제 팟캐스트 개념은 거의 매거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잡지, 그러니까 목소리로 듣는 잡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TV를 잘 안 봐서 TV가 집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간 때우는 용 그리고 이제 일할 때 듣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또 보고서를 써야 되는 게 많아서. 그거 이제 보고서 쓰면서 듣는 용으로 좀 보고서 쓰면서 들어져요? 이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일할 때 듣기는 사실 좀 어려운데 이렇게 대단하네. 그러면서 이제 가벼운 것도 듣고 이제 무거운 것도 듣고 그래서 이제 선택 사항이 많아서 좋아요 저는 팟캐스트가 그리고 저는 심심할 때 이제 팟캐스트 검색어에다가 제가 그러니까 궁금한 거를 쳐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뭐 구독자도 한 명도 없는 뭐 그런 방송이잖아요. 한 번 하고 끝난 것들 이렇게 찾아서 듣다 보면 또 나름대로 그 마이너 제 취향이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DK님, 아 저는 이제 팟캐스트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저는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넌 어땠니? 난 어땠니?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공중파에서 하는 라디오나 TV는 뭔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연결돼 있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다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좋다는 얘기만 하다 보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좀 불량 식품보다 이제 공중파는 너무 달죠 맛이. 맞아. 예,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게 없을까 하고 찾아보면서 팟캐스트 방송 여러 개를 영화 팟캐스트를 들어봤는데 확실히 이쪽이 훨씬 더 소통도 많이 되고 더 내가 본 영화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팟캐스트도 많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저한테 팟캐스트는 대화와 소통의 장이고 또 창작물은 모든 창작물은 결국 팬들한테 가서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아, 저 사람들 저렇게 완성시키고 또 이 사람들 이렇게 완성시키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서 팟캐스트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야,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팟캐스트가 생활이야 전부 다. 일단 기본적으로 팟캐스트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말씀을 잘하시는 말이 많어. 이 정도에서 이제 저희 파트당 당주님이 참석을 너무 하고 싶으셨는데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예. 네, 방클 아빠님, 저는 테드라고 합니다. 네네. 우리 당주님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는 지금 스튜디오에서 녹음 중이고요. 네, 아, 지금 녹음 시작한 겁니까? 네, 지금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통화하시는 아, 예. 게 다른 분들한테도 다 지금 들리고 있고요. 다 아, 예. 그 녹음으로 아, 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이. 당주님 안녕하세요. 깔짝깔짝. 지금 저희 다 저는 아, 예, 녹음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겠네요. 시작한 지 예, 뭐 한 15분 됐나? 네. 네. 얼마 안 됐어요. 앞에 네. 인사만 아, 하고 아.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 파트당 당주님, 밤토라빠 하이칼라님 전화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네, 아, 예. 네, 어떻게 해야 되죠? 긴장하지 말고.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편집을 네, 예. 편집 안 하고 올릴 거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 이 파일럿 자체가 지금 저희 가입 100명 기념으로 지금 파일럿을 녹음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 듣는 당의 당주로서 어떻게 이제 클럽을 소개를 한다든지 본인 소개라든지 뭐 이런 거 짤막하게 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네. 우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트당 당주 밤설아빠 하이칼라고요. 아, 이 호응 안 맞네. 네, 아 저는 지금 밤토리 데리고 지금 뭐 베이비 페어가 있어가지고 참여를 직접 못하게 됐는데, 아 일단은 창당을 할 수 있게 좀 초반에 도와주신 분들 그리고 뭐 지금 함께 하고 계신 회원님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실 분들 모두 저 감사드리고 지금 일단은 첫 행사잖아요 지금. 팟캐스트 녹음을 하는 게 그렇죠. 예, 뭐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좀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아 감사하겠다. 뭐 이런 인사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떨리죠? 나 아무거나 없으시는데. 그래서 어저께 어, 하고 싶은 말 미리 써놓으라고 네. 했잖아요. 아유 써놨는데 그거 빠꾸 맞았잖아요. 이거 너무 딱딱하다고. 아, 너무 야 명연설을 네, 쓰셨더라고요. 우리 기획자 예. 아니,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아 잡히지도 않고 이거 원래 그렇게 뭐 재밌는 사람은 아니라가지고요. 네. 뭐, 네, 창당 계기는 뭐, 딱히 뭐 큰 건 없더라고요. 생각한 걸 보니까. 그냥 뭐,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뭐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딴지가 또 그거지 않습니까? 팟캐스트의 또, 원산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 뭐, 방송된 게시판은 다 따로 있긴 한데, 네, 뭐 그냥 진짜 유저들이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해서 그냥 시청했고 잘 안 됐는데 지금 방송 진행하고 계신 분 덕분에 지금 뽐뿌 받아가지고 테드짱 거의 뭐 테드짱 네. 아. 하지마 테드님 거의 지금 제가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당주는 돼가지고 있는데 이게 제가 잘해서 그런 건지 제가 잘한 건 아닌 것 같고요 테드님이 거의 아닙니다. 뭐 등을 떠민 것보다는 거의 뭐 떠먹여줬죠. 네. 네, 아닙니다. 지금 대단님이 저기 보이지 왔습니다. 않는 선이군요. 네. 아닙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김종인씨군요. 아, 네, 잘하고 계십니다. 추호. 그럼 당주님 지금 저희가 오픈 클럽이고 100명이 네. 넘긴 했지만 아마 사람들이 많이 눈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픈클럽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도 없지 않고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눈팅 네. 하시는 분들한테 좀 한마디 하시면. 뭐 근데 눈팅을 뭐 하시든 뭐 그냥 뭐 참여를 하시든 저는 뭐 함께 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를 드릴 일이긴 한데요. 뭐 저희 몫이겠죠. 일단은 운영진이 제 몫이고 앞으로 뭐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행사를 뭐 좀 더 준비한다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을 해보고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래도 근데 다른 데도 보면은 좀 비율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다른 클럽들을. 아. 그래가지고 저희 클럽이 이렇게 붐이 안 되나 다른 클럽은 좀 어떤가 해봤는데 비슷해요? 거의 보면은 한 10% 정도? 10% 안팎으로 활동을 코어 활동을 하시는 회원님들은 보니까 한 10% 정도더라고요. 네. 지금 저희가 한 100명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10분 정도 활동하시거든요. 그게 딱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회원분들을 좀 많이 끌어오는 거. 좀 많이 끌어오고 어느 정도 내용을 좀 다지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활동하시는 분들도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 그 바쁘신 와중에 공사가 담아가신 와중에 전화 연결해서 참 마침, 다행이에요. 마침 지금 밤토리는 지금 노는 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밤토리 아픈 건 어떻게 됐어요? 좀 나아졌어요? 아, 어제 잠깐 또 좀 안 좋았는데 크게 안 좋았던 거는 좀 나아진 것 같고요. 지금 잘 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신 없습니다. 지금 별천지입니다. 지금 다행입니다. 다음에 한번 저희가 파일럿 이후에 녹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또 추진을 네네. 하게 되면은 다음에 또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뭐 해주고 안 해? 끌어버렸어 내가. 뭐 하는데 끌어버렸어. 뭐 뒤에 뭐 하는 거 있었나? 자 이제 문제의 시간이 돌아옵니다. 아 예. 정치 팟캐스트 큰일 났습니다. 팟캐스트 듣는 당 대표님 반토라 아빠님의 얘기를 반토라, 들어보셨습니다. 당주님 반토라 당대표님 반토라 아빠님 질문을 몇 개 할 걸 못했네요. 아 질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예. 아, 네, 네. 아 그럼 얘기를 하지. 내년에 몇 석을 목표로 희사 사람이죠 저 사람. 만남의 광장 시간입니다. 이 코너명은 하이피델리티에서 가져왔는데 네. 하이피델리티가 지금 방송을 너무 게으르게 하고 있어요. 오마주하는 느낌으로 약간 그 코너명을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파트 땅 게시판에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처리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려 두 명이 그 중에 한 명 또 여기 있고 그 중에 두 명이 이제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거기서 라임님이 아 이분 굉장히 하드한 리스너 중에 하나신데 맞아요, 맞아요. 라임님이 그 만주 한 봉지의 보컬 만주님을 보시면 니키 미나즈가 생각난다고 하셔서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어쨌든 일단은 만주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그걸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답변을 이치님이 한번 읽어주시는 게 좋겠다 위에 요. 이분 말투를 모르는데 그냥 여자 목소리면 돼요. 여자 목소리면 돼. 예 네, 맞아요. 요 앞에 부분만. 예. 어디 여기만 만주 어마어마한 바디를 가진 니키님에게 비유를 하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계속 응 감사합니다. 계속 하세요. 어떤 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영광입니다요. 으흥 이러셨나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 근데 니키 미나즈 만주 보신 분 없으시죠? 사진만 봤죠. 사진만 봤죠. 예. 근데 이렇게 만주님이 키가 약간 아담하고 조금 통통하고 콧날이 오똑하고 또 입이 크셔갖고 약간 그런 니키 미나즈가 약간 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입이 크시고 이제 노래도 잘하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뭐 워낙에 이렇게 근데 이 발언이 잘못 전해지면 애매한 게 워낙에 이렇게 니키 미나즈가 그 뭐랄까 아나콘다 하죠. 굉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못 자칫 전달이 되면은 약간 이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닮았다고 하셔서 그런 느낌이 아닐까? 저는 일단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임님이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만주님은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원래 좀 훈훈한 스타일이라고 하셔서 두 번째로 이 빼자. 가야지 뭐. 두 번째로 하이피델리티의 너클볼러님에게 아바락사스님이 너크롱 바보라고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굳이 굳이 어저께 늦은 시간에 굳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굳이 너클볼러님한테 그렇게 아브라사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한 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근데 너클볼러님이 답변을 아주 진지하게 오히려 답을 해달라고 해주세요. 에? 너클 바보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음성 지원 되는 것 같아요. 너, 야, 너! 너 죽일 거야, 너! 아, 욕할 건 아니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 오케이,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출발! 영상통화할까요? 오늘 그 출근하셨다고 했으니까, 통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전화가 신호면 가는데 일요일에 출근하셨지? 일요일에 출근 많이 하세요. 그 글 쓰시는 게 있어갖고 이름 떠서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형님 저 테드입니다. 아 예예.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그 지금 스튜디오에서 그 녹음 중인데요. 네네. 네 한번 전화 연결 해보려고 괜찮으시죠? 아 지금 조금 그런데? 아 지금 좀 일이 있어가지고. 예. 아 지금 좀 일이 있어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상황 봐서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이 말은 전화를 안 받겠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모든 게 다 라이브로 가는 거죠? 아, 네. 그렇죠. 라이브로 거의 편집을 거의 안 할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요 발언은 네. 네가 전화를 해도 나는 받지 않을 것이다. 네. 나는 말하기가 싫다. 약간 이런 전화했으니까요. 뭐. 전화 목소리 들어봤으니까. 너크롱 바보의 진실은 다 그럴 걸 네. 이미 기획하신 겁니다. 아, 네. 그 답변이 그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너크롱님이 그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너크롱 바보라고 한 거는 그런. 제가 너클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지난번 사랑 일곱 시간에서도 애증인가요? 아 저기 벙커링을 6개를 샀어요. 처족하들 다 나눠주고. 예. 저희는 하이피델리티와 그 너클볼러님을 사랑합니다. 네. 정말요? 네. 여기 그 하이피델리티 진성 청취자 이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100회 그 선물 보내기 모금 운동도 했었어요. 아, 예. 했었고 아직 그게 그건 이제 오피셜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 게 아직 안 끝났으니까 100회 녹음이 그쪽에 진행을 아직 못 하고 있어서 그 진행을 하는 세럴데이 파리로 그 어떻게 그래서 지금 아직 오피셜하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너클롱 바보라고 자꾸 하는 거 형춘님이 한번 네. 코멘트를 주신다면은 네. 왜 자꾸 왜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쓰잖아. 그러게 왜 아브락스스님 왜 그럴까요? 모르겠네요. 왜 그럴까요? 아니 형춘님이 쓰는 건데 방송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뭐가 되게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왜 그러세요? 그럴 걸림이 기획입니다. 아 그렇죠. 모든 건 다 꼴림이 기획입니다. 다 뉴욕에 계신. 너클님 저는 옆에 없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그럴 걸림이 페이스북에서 그 라이브 방송을 잠깐 했다가 그걸 네. 다시 지우셨던데 저는 네. 못 봤어요. 저 12초 정도 올랐던 거. 아 실수로 누르신 네. 건가? 뭐를 라이브를 하시려고? 근데 그럴 걸림이 되게 심심하신 것 같아요. 되게 외로워서. 되게 외로워. 아니 폐국 보면은 일주일 동안 하는 고민이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마파 두부밥이나 먹어야 되겠다. 예.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올라갔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오늘 먹방 하듯 뭐 이렇게 한 정말 안 궁금한 대소사를. 근데 아무리 봐도 뉴욕 아닌 것 같아. 을지로 정도 된 거지. 아 근데 그 그럴 걸림이 혼자 가신 거예요? 지금 혼자 가 있어요. 아직 준비를 하고 가족들을 부른다고 지금 혼자 계세요. 해외 원정남. 그 가업골에서 했잖아요. 섹스 100번을 하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옆집 이모님하고도 껄떡껄떡거리구나. 아, 그래서 그렇구나. 괜히 말 걸고. 아니 저는 옆에 없었습니다. 자기 몽골에서 왔다 그러면 쉽게 얘기 끊을 거라. 아, 그럼 네.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괜히 대화만 길어지고. 몽골 정복하고 이제. 어차피 때리러 오실. 야 이렇게 해서 오프닝 길어지는구나. 지금 30분 넘었어. 때리러 오실지. 열 받으면 비행기 타고 오세요. 여러분은 지금 팟캐스트 듣는 당을 듣고 계십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하이피델리티를 오마주하는 요즘 모든 날 시간입니다. 슝! 슝! 슝! 그래서 요즘에 그 그 하이피델리티에서는 음악 위계를 하는데 저희는 팟캐스트 당이니까 요 팟캐스트를 뭘 듣는지 한번 AB부터 아브락사스님을 제가 AB라고 부르거든요. 네, AB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아브랄섹스입니다. 저 아, 진짜 많이 듣기 때문에 하나 고르는 게 정말 어려워요. 요즘에 진짜 많이 듣는 한 몇 개 듣지? 2, 30개 듣는 것 같은데. 네, 좋은 방송이 너무 많죠. 네, 좋은 방송 너무 많아가지고 그 또 양만 많이 느는 것도 아니고 품질도 다 좋아지고 있고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재밌고 해서 많이 듣는데 TV 보면 좀 답답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예 그런 건 안 보거든요. 뭐가 좋을까? 소닉 붐 곱하기 아르마딜로도 좋아. 아르마딜로. 아, 그 해볼까? 소닉. 아, 소닉 붐 곱하기 아르마딜로. 어, 이 썰렁한 사연. 그것도 좋고 진짜 역사, 가짜 역사. 그 요즘에 듣는 분 계세요? 전국구에서 같이 하는 진짜 역사, 가짜 역사라는 방송인데. 아, 못 들어봤어. 아, 진짜 재밌어요. 어, 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좋고 뭐 성현님 나오는 방송 다 좋고. 다 좋죠. 세븐레비야. 아, 그 최근에 저 방송 하나 런칭된 게 있는데 젠팟이라는 게 있어요. 그 걸신이라 불러다 여기 나오신 자방고등어님하고 딴지 필진 중에 헤이즐님이라는 분 있거든요. 그리고 걸신어 중에서 프리젠터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옥수총각님하고 세 분이서 방송하는 건데요. 그거 재밌어요. 그 뭐 그냥 소소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냥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건데 뭐 크게 막 웃기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 관심 가게 하고 뭐 듣고 싶게 하는 뭐 그런 류? 어, 젠팟이 소소한 재미를 주는 정말 괜찮은 방송입니다. 지금 3회까지 진행됐는데 그 헤이즐님이 이만수 감독님 영어를 가르쳐줬을 때 외국에서 지금 미국 계실 때 그때 뭐 이야기 돈 안 받고 밥 뻗어먹던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고정 게스트인 변호사분 계신데 명예훼손 뭐 관련 이야기 자방 고등어님이 뭐 저기 브라질에 계실 때 서핑보드 그 서핑 처음에 배우면은 네. 그거 서퍼 보드를 안 준대요. 모래사장에 그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헤엄치고 일어서고 그 연습 계속 한다는데 뭐 그, 처음에 수영 연습할 때 땅 짓고 하는 것처럼 땅 짓고 헤엄치는 그런 이야기. 지난번 뭐 희철 베이스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박효신 앨범 데뷔 앨범 참가했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재밌어요. 소소하게나마 굉장히 재밌어요. 튀진 않는데 뭐 하여튼 마지막엔 이쿠이쿠하게 되는 그런 방송입니다. 이쿠이쿠가 뭐죠? 어? 이쿠이쿠. 아! 간다. 아, 그걸 또 설명을 해줬어. 간다. 아, 근데 그러면은 그... 아, 그런 느낌이었구나. 태도 충격받았어, 지금. 빨개졌어. 아니, 어떤 장면을 떠올렸어, 이제 지금. 아...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길 바라는데. 눈에 확 띄는데요. 아, 네. 하여튼 그런 방송입니다. 추천드립니다. 젠팟. 아, 네. 그 이게 네. 약간 본인들 에피소드 위주로 방송을 하시는 건가요? 소소한 것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관심 갈 만한 것들 하나 던져주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뭐 골목길 이야기라든지. 아, 되게 어려운데 그 사실 그 소재가 계속 네. 계속 그 소재를 발굴하기가 본인들 에피소드를 하게 되면 사연도 받아서 하고요. 거기 지금 뭐 방송 얼마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헤이즐님 뭐 팬클럽이 벌써 형성이 돼가지고 난리 부르세요. 재밌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DK님. 네. 아, 참 그리고 저도 젠팟 들어봤거든요. 네, 방송이 재밌고 유쾌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방고등어님이 지난 방송에서 11호 관람평을 거기서 하셨는데 짧고 굵게 아주 그지같게 하셔가지고 그게 재미없다. 예, 굉장히 저는 불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들으면서.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자방고등어님이 방송에서 이제 하나 이글 쓸 애정으로 그쵸. 비판하신 것처럼 저도 애정으로 하는 거니까요. 예, 오해는 말아주시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듣는 방송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 이제 딴지 종편은 거의 항상 듣고 있고요. 이제 요새는 B급 장르 영화 배드 테이스트, 그다음에 픽처 오로 쇼 시즌 2.5, 그다음에 헬조선 뉴스, 백수들아, 그리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소녀소년 시어터, 그다음에 윤정수 백이성의 구명조끼를 번갈아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 진짜 많이 듣고 계시네. 예, 내가 봐도 많이 듣네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영화 파케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전에는 이제 한 주 동안 스트레스 풀려고 운동도 해보고 맛집도 막 돌아다녀 봤었는데 저한테는 영화 관람이 가성비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이제 저한테는 우리 사회나 내 자신을 비춰주는 일종의 거울 같아가지고 항상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작품들을 좀 더 이해하고 가르침을 얻으면서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여러 팟캐스트들을 스승 삼아서 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업로드된 방송들 중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방송은 소녀소년 시어터 6회 1, 2부 11호 특집이 있었는데 11호 예, 근래 본 용어가 이 용어라가지고 팟캐스트에 11호 뜨면 다 들어봐요 일단. 아, 예, 그래서 이 대부분의 영화 팟캐가 영화에 대한 분석하고 이제 가벼운 이야기만 하고 끝내거든요. 이제 11호도 대부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소녀소년 시어터 이 방송에서는 11월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를 되돌아볼 수 있는 마무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고 원작에서 이제 11월 이제 원작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원래 원작에서는 어린아이가 60명이 죽어요. 폭살당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영웅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300명 가까이가 사망했는데도 이 사회적으로 정의가 있긴 있는 건지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든다. 방송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화를 엔터테인먼트로만 소비하는 경향이 파케에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방송에서는 소녀소년 시어터에서는 우리 사회와 나 자신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메시지를 주니까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진행은 누가 하셨어요? 뭐 저 전문 영화 전문인이 하시는 거예요? 진행은 작가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진행은 주로 그 작가님께서 이제 하시고요. 그분들도 이제 모여서 한 세 분 정도 모여서 같이 하세요. 예. 재밌을 것 같네요. 예,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배드 테이스트는 요새 실질적인 영화 파케라고 팬들 사이에서 인정을 많이 하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고요. 평이한 공중파 영화 프로그램에 많이 지쳐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많이 지쳐요. 공중파에서 하는 영화 파케는 영화 관련 방송은 좀 듣다 보면 당뇨 걸릴 것 같아요. 너무 달달해? 첨가제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너무 좋다고만 하니까. 쓴맛은 다 빼고. 예. 아, 그렇지. 맞아, 맞아. 예. 근데 이 배드 테이스트는 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간 숨겨진 명작을 찾아가지고 심도 깊게 디비고 후벼주어가지고 영화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듣고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만족하실 수 있는 방송일 거예요. 그리고 네, 이분들은 예. 저도 이거는 즐겨 듣는데 이분들은 되게 이치님도 팟캐스트 많이 들으시는구나. 되게 많이 듣기는. 그렇구나. 아 그럼 고정하셔야겠네. 아니요. 우리가 녹음 시간을 나중으로 뺄 테니까 이런 오후로 안 할 테니까 이치님 꼭 있어야겠네. 네. 저도 듣긴 하는데 그건 이제 저도 거기서 소개한 영화들 중에 슈퍼에이스는 정말 재밌게 슈퍼였다. 예, 슈퍼. 네, 슈퍼는 예.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예. 그거 말고는 다른 막 영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건 좀 나랑 취향이 안 맞겠다. 그러니까 취향이 되게 확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루시는 영화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 방송을 영진공 예전에 딴지 영진공 들을 때 이제 거기서 업다님이 하시던 거장 특집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서 제 감성도 이제 B급 감성이다 보니까 그것만 딱 떼내가지고 방송이 이 방송이 꼭 마치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방송을 또 즐겨 듣는 이유가 있을 것 같네. 제목도 배드 테이스트다. 딱 그 느낌이에요. 취향이 확실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취향이 좀 이쪽에 맞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으실 거고 또 안 맞으신 분들은 아 이게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으시면은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윤정수 백일성의 구명조끼라는 팟캐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영업 비율이 높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장님들 한숨을 좀 줄여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아닐까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 구명조끼는 그러면은 공중파로 나오는 건데 팟캐로 재송출을 하는 건가요? 라디오? 아니요, 이건 공중파가 아니고 아예 그냥 팟캐스트. 예예, 그분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아 그럼 여기 두 분. 그 연예인도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특이하네. 보통 이렇게 연예인이 하신 경우는 팟캐스트 자체라기보다는 라디오를 떼서 이제 팟캐스트로 송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랑 좀 비슷한 건데 김숙 성훈이 그거는 공중파 있다가 나왔다가 언니네 라디오로 다시 들어갔다가 또 또 다시 나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나간 게 아니라 둘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팟빵 서비스에서 아예 나가고 그냥 그 독자적인 그쪽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간 거더라고요. 저는 DK님이 그 워낙에 영화를 좋아하시고 관련해서 많이 들으시니까 두 가지 예. 질문이 있는데 예, 예. 그 요번에 곡성 보셨습니까? 곡성 아직 안 봤어요. 곡성을 보셨으면 한번 곡성에 대한 느낌이 어떤지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워낙에 이게 곡성이 뭐라고 해야 되나 붐업이 된 지금 최근에 게시판에서 막 여기가 곡성 게시판입니까? 이럴 정도로 곡성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한번 그 해안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그건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질문으로 예. 그러면은 이동진 기자 어떻게 보세요? 이동진 기자가 하는 평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동진 기자님 평은 그분도 이제 나름 날카롭게 지적을 하시는데 제 취향은 아니고 예 근데 이제 영화에 관련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 정보는 어느 정도 그래도 충족을 시켜주고 예, 충족시켜줄 수 있죠. 예. 근데 그분도 확실히 약간 호불호가 강하고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리고 되게 엉뚱한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김혜리 씨는 어떻게 보시는? 김혜리 씨 누구죠? 김혜리 그 시네21에서 영화 평론하시는 아 왜냐 이름이 또 있어 아는 이름이 있어가지고 예, 김혜리 씨 평 그러니까 저는 시네21이나 그런 데서 하는 그 평을 많이 보지는 않아요. 왜 많이 안 보냐면 그분들은 일단 훈련이 된 상태에서 글을 쓰는 거라 가지고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지 아닌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래서 네이버 평도 잘 안 보고 시네21 평도 잘 안 보고 이제 그 영화 보고 나서 팬들이 올린 평을 많이 주로 보죠. 팬들이 올린 평은 좀 굉장히 날것이고 저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뭐 필름 2.0이나 시네21이나 예. 어떤 영화 관련 잡지를 기사를 좀 읽을 때는 이질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평은 굉장히 훌륭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정말 아, 나 이거에 정말 미칠 것 같아 해가지고 쓰는 평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또 일로 하는 경우니까 그렇죠. 좋아하는 게 일이 되면 힘들어지는 거죠. 예.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민경춘님이라고 본명을 예.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예. 닉네임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너무 암호화돼 있어서 태국에서 찰지도 못할 거예요. 예. 민경춘님이라고 예. 아, 본명을 정말 신분 노출이 극도로 안 돼 있는 예. 그리고 또 계절마다 닉이 바뀌어요. 또. 예. 고춥대 뭐 고춥대 네. 요즘에는 이제 홀짝님한테 홀대가지고 홀짝빨대로 어쨌든 보안 닉네임을 가지신 네. 민경춘님 그 요즘 뭐든 나 네. 네. 진짜 많이들 들으시네요. 저도 많이 듣는 편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것들 이제 한두 번씩 들어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조금 몇 가지 종류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듣는 팟캐스트 그리고 또 이제 시간 날 때 가끔씩 듣는 거 그리고 이제 정말 심심할 때 듣는 거 이렇게 했는데 그 저 같은 게 정말 그 심심할 때 듣는 거는 이제 정영진 최욱의 불금쇼 같은 경우는 재밌지 그냥 이렇게 머리 안 쓰고 듣는 용으로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번에 올랐던 그 린다 김 편도 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있고 조금 이제 신경 쓰면서 듣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은 알기 싫다 뭐 이런 거 그 듣고 그리고 이제 고정으로 픽으로 완전히 맨날 듣는 건요. 이제 딴지류는 거의 다 듣고요. 근데 맹장전은 못 듣겠더라고요. 아 맹장전은 난이도가 여기서 맹장전 들어보신 분 있어요? 전 다 네. 들었습니다. 와 진짜 DK님은 저 갑자기 못 들었어. 못 듣겠더라. 김광진. 김광진. 저도 김광진 거만 김광진 의원 거는 저도 들었어요. 네, 김광진 거만 나머지는 들었고. 근데 진짜. 전 다 들었어요. 야 진짜 DK님은 내공이 상당하신 겁니다. 진짜. 다 안 들으셨죠? 조갑재용 나올 때 다 안 들으셨죠? 아 그거 못 들었어요. 저 그거 조금 듣다 말았어요. 저도 두 번 세 번 끊어서 듣긴 들었는데. 아 끊어서 들으셨어요? 예. 와 힘드셔서. 예. 아 그것도 있고. 예. 아 뭐 그거 듣는 거보다 화장실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차라리 진짜? 길거리에서 취한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그건 근데 정말 저에게도 인생 큰 도전 중에 하나였어요. 정말 그 리스너로서는 굉장히 그렇죠. 큰 그거를 가진. 편집하는 우리 성년님. 저는 저 성년님 여기서 성년님은 저 딴지의 그 박세롬이 PD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그거 딱 들으면서 이걸 녹음하고 편집한 사람도 있을 텐데. 아마 본인은 괜찮다고는 하시는데 어땠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본인은 괜찮다고는 하시는데 몇 번 욱했었다고 또. 그때 강지원 변호사인가? 그때 어 진짜 빡 쳤다고. 정말 각혈을 열 번 했어도 모자랐을 것 같은데 정말 존경합니다. 진짜 참 아 저 이 시대 참 방송인 박세롬이 참 있네. 또 슈퍼스타 K에서 또 아 그 대본 준비나 워딩 준비도 되게 열심히 하고 아, 진짜. 굉장히 맞아, 맞아. 잘하고 있는 분이라고 그쵸.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네. 네. 네 DK님 종합검진 꼭 받으시고요. 네, 진짜 힘들 거예요. 네. 아 뭐라? 야, 맞아 맞아. 네. 6개월에 한 번씩 종합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네 형추님. 네. 네.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하나만 딱 아, 두 개 정도 찝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편집돼서 나갈지 떨어지면 했지만 저는 이제 그 중에 찝은 게 이제 나는 잉여다라는 이제 컨텐츠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아 좋죠. 나는 잉여다. 예, 예, 예. 그게 이제 인문학이나 이제 철학을 주로 주제를 삼아서 얘기하는데 그 진행하시는 분 잉총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딴지에 김원진 총수가 있듯이 거기는 이제 잉총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되게 진행도 잘하고 그 각각의 주제들을 잘 집어서 얘기를 많이 잘 하세요. 그리고 또 좀 그 서로 간의 그 게스트 분들도 이렇게 있고 하거든요. 그 좀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네. 이게 그 예전에 이제 낙곰수 이후로 해서 나온 이제 제목류들 네. 있죠. 뭐 네. 나는 꼼수. 이게 네. 너무 많아요. 네. 나는 의사다. 나는 일반인, 백수다. 나는 일반인이다. 나는 고등학생이다. 뭐. 되게 많거든요. 나는 프로그래머다도 네. 있고.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역사가 꽤 오래된 이것도 이제 팟캐스트예요. 2014년부터 이제 송출됐고 아직까지도 이제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는이라고 붙어 있는 방송 중에 이렇게 드물 거예요. 아직까지 아. 방송이 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그렇게 방송을 하면서 전체 방송 순위에서 이제 20위권 안에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 인기가 좀 있는 방송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팟빵이라는 서비스 아시죠? 거기서 네. 이제 방송을 철회를 했어요. 네, 이제 팟빵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TV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죠. 국민 라디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제휴를 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그 서비스 팟빵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좀 저 잉여짓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팟빵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그 애플의 팟캐스트는 몰라도 팟빵은 아는 경우가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서 팟캐스트를 검색 못하니까 팟빵 이제 주변에서 그 어플 받아가지고 들으라고 이제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꽤 많은 편인데요. 팟빵이 그리고 또 팟빵 안에 그 아프리카 TV처럼 그 후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별풍선처럼 팟을 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보면 뜨거든요. 후원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것도 이제 후원비가 그것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꽤 막 인기가 있는 방송 같은 경우는 막 팟 100개, 1000개도 찍히는 것도 봤고요. 그게 요번에 네, 살짝 네. 바뀌었어요. 그게 네, 에피소드 네. 형식으로 네, 에피소드 네, 별로 네. 후원을 할 수 있게 좀 네, 바뀌어가지고 네, 네. 그렇죠. 하여튼 이런 이제 인기는 팟빵에서 전체 순위 20위권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20위권 안에 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 맞아 순위 한참 있었어요. 네. 이런 인기 방송이 왜 팟빵에서 철회를 하게 되는가? 예, 그게 찾아봤는데. 철회를 했다는 표현은 약간 이제 좀, 송출을 안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근데 국민 라디오하고 팟빵은 좀 다른 거거든요. 예, 예, 맞아요. 국민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팟빵에서 제작을 지원을 해주는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해서. 제작 지원을 했다가 철회를 하면 예. 그냥 그 방송은 일반 방송으로 내려갔을 텐데 예, 예. 아예 송출을 안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후원을 받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팟빵에서 하여튼 그 이런 이제 일반 이제 소규모 방송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 이제 팟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홍보가 많이 되니까. 근데 이제 하여튼 철회를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그 최근 이제 에피소드가 올라온 게 있었어요. 이제 호외로 해 가지고 이제 철회를 하게 된 이유 이렇게 해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올라왔다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들이 다 삭제가 됐어요. 어. 그리고 한 3개 정도 옛날 것들 남아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올라온 호회가 이제 제목이 곧 다시 시작할 나잉여 팟캐스트 독과정과 이해관계에서 이제 그런 조금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더라고요. 왜 처리를 했는지.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근데 이제 에피소드들이 꼬였어요. 이제 처리를 하면서. 그래서 그 삭제된 내용도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쪽에 삭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다 삭제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자세하게 얘기는 없는데 근데 제가 봐도 팟빵을 들어가면은 팟빵 순위가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인기가 이거 바로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댓글도 하나 없는 방송이 전체 순위 20위권에는 들었다가 하루 만에 또 다시 철회되고 이렇게 되게 폭이 되게 심해요. 그 애플의 팟캐스트보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또 방송을 듣고 이제 보니까 어디를 얘기해야 되나 잠깐만. 저 사실 팟빵 그게 궁금했던 게 언젠가부터 광고가 뜨잖아요. 네. 좀 폰이 약간 이상해가지고 자꾸 광고를 클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이 굳이 팟빵을 통하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팟캐스트 들을 수 있는데 내가 이 광고를 왜 뜬금없이 했으면 내가 원하지 않으면 이걸 끌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팟빵이 조금 좀 논란이 있었던 게 중간에 강제로 방송 광고가 들어갔죠. 지금 얘기 있지. 얘기하는 게 그. 그래서 좀 그러니까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우리 저기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어플이 있으니까 그냥 들으면 되는데 안드로이드 어플은 조금 선택권이 그쵸.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유명한 팟빵을 많이 쓰는 거고 그 나머지 어플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좀 인지도가 낮아서 그러니까 저는 쥐약을 예전에 쓰다가 팟빵으로 넘어왔던 게 쥐약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것도 개인 개발자죠. 그래서 맞아요. 닭도 잡고 막 쥐도 자르고 막 이러는데 이게 팟빵이 우리나라에서 팟캐스트가 자리 잡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안드로이드 독과점 얘기가 나오는데 독과점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팟빵도 돈을 잘 벌지 못해요. 수익 구조가 좋지는 않아요. 수익 구조가 좋지는 않아서 독과점이란 말을 쓰기도 좀 애매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블로그나 다른 서비스가 망했어요. 버티다가 망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팟캐스트를 청취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없지는 않고 그래서 아마 팟빵도 좀 그런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제 광고 같은 것도 좀 삽입하고 좀 여러 가지를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광고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 기존의 진행자들하고 자연스럽게 그게 녹아들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중에서 예를 들면 음악 카테고리에서 일방적으로 그 방송을 내린 조치라든가 그런 게 뭐 그 커뮤니케이션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아름답지는 못하게 이렇게 약간 특히 진행이 됐다고 최근에 볼까? 그런 커뮤니케이션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테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도 지금 떠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팟빵에서 그런 부분들이 뭔가 오해들이 많이 쌓여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시스템 문제가 있는 건지 뭐 내부적인 건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워요. 좀 자리를 잘 잡게 해줘야 되는 그런 중요한 플랫폼인데 서비스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수익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는 이제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예전에 이제 삭제된 그 에피소드나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는 돈 버는 거는 괜찮아요. 상업적인 건 괜찮은데 이거랑 연관해서 순위가 그러니까 공정하지가 않게 계속 돌아가니까 막 그러니까 방송에 광고가 들어간 게 갑자기 상위권에 올라갔다가 그게 좀 끝나면 또 아래로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열심히 예전부터 이제 소규모로 제작을 했던 사람들은 되게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구축을 해가지고 이 정도 순위를 올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전체 순위 100위권, 200위권까지 뚝뚝 떨어져 있고 그러면은 이제 순위라는 게 되게 연관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얘기라서 제가 한번 꺼내봤고요. 근데 이게 팟빵은 다 말씀하신 게 다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 게 수익 배분 구조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확장하는 거 그런 건 다 좋은데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하다 뭔가 냄새가 난다 그런 의문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 공감이 잘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 순위 낙폭이 심한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팟빵 하나만 이제 놓고만 또 뭐라 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 산업 구조가 어딜 가도 독과점 문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팬들이 팟빵이 잘못을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뭐 알 수 없는 거겠지만은 워낙에 내가 사는 게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일단 한번 그렇게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 순위가 됐든 뭐가 됐든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해서 그러니까 그 팟빵 자체 내에서 좀 그 어떻게 이건 어떻게 된 일이다 이렇게 좀 말을 해주면 좋을 텐데 공지사항이나 그런 걸 봐도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게 뭐 저도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도 이번에 지금 멀티플렉스에서 11호가 흥행을 엄청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상영 점유율이 68.2%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갖다가 다 싹쓸이 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영화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영화 쪽 얘기를 이제 자주 하게 되는데 영화가 보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후기 쓰는 것도 좋은데 그때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글프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팟빵 그 상태도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어딜 가나 다 이런 건가 그런 좀 서글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그 이치님이 말씀하신 그 쥐약 공장 같은 경우는 역사가 꽤 깊어요. 송출한 프로그램 중에 어플 중에 되게 오래된 역사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하공장 특징이 여태까지 광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광고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네. 그냥 무독자적으로 나가고 그 유료 버전이 앱스토어에 있긴 한데 그게 이제 그분들이 이제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쪽에 이제 기부를 하는 형태로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안드로이드에서 그 팟캐스트 전체를 이렇게 다운받고 검색할 수 있는 게 좀 유일무이할 거예요. 지하공장. 그 조금 해 보이긴 하는데 좀 그러니까 재밌기도 하죠. 막 치킨도 튀겨지고 막 예전에는 이제 막 쥐도 잘리고 막 이런. 네, 그게 익숙할 때는 그걸 주로 썼었는데 이제 뭐 저는 다운로드를 잘 안 하거든요. 죄송하게도 스트리밍으로 주로 듣는데. 죄송할 일 아니에요. 네, 맞아요. 자꾸 막 다운로드 수를 높여주세요. 이러니까 죄책감이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그쪽에 그 순위 산식에 들어가니까 그럴 뿐이지. 그러니까 근데 팟빵 뭐 디자인도 있지만 뭐 그러니까 지약도 아직은 쓰긴 하는 게 팟빵에서는 제대로 해보진 않았는데 해외 팟캐스트가 잘 검색이 그것도 안 그렇고 되잖아요. 음악 카테고리도 검색 이제 거의 다 빠져서 그래서 하이피델리티를 들으시려면은 지약 공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운드 클라우드. 사운드 클라우드. 개인적으로 사운드 클라우드는 조금 뭘 안 아이폰에서 그런가요? 조금 불편해서. 잘 안 듣는 편이거든요. 불편하기는 저는. 해요. 네. 그래서 정렬 방식 같은. 네, 저는 그래서 지하 공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치킨 튀겨지는 거는 판사님 저는 안 받습니다. 저는 팟빵도 응원을 해요. 네. 팟빵도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독과점 문제는 정말 좋은 경쟁 업체가 생기면 더 좋지 않을까. 팟빵에 필적하는 그 팟캐스트 포털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전산 일을 하다 보니까. 아, 그 팟캐스트 포털을 한번 만들어 볼까. 쟤는 진짜 할 것 같아요. 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을 하면 안 돼. 하려고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좀 프로그래머 테드님 한 명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참으세요. 테드빵.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말씀 안 하실 거예요? 두 번째 것도 할까요? 시간이 될까요? 아, 괜찮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이게 되게 최근에 이슈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전체 팟캐스트를 이제 순위를 흔들었죠. 네. 계속 지금 아이폰에서 애플에서는 지금 계속 1위인 것 같고요. 맞아요. 팟빵에서는 어느 순간 갑자기 밑으로 훅 내려갔고요. 네. 하여튼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의 육성 팟캐스트 이제 요즘에 그게 주인공인데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막 뼛속 안쪽까지 노란색이 꽉꽉 차 있는 막 골다공 안에 막 꽉꽉 차 있는 신노한테는 신노에게는 힐링되는 방송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현 대통령님이 참 연설 되게 잘하시잖아요. 까랑까랑까랑까랑. 그런 분들의 지지신 분들한테는 되게 많이 힐링이 될 거예요. 맞아요. 아, 이렇게 연설을 하는구나.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연설의 그 A to Z라고 하시는 거죠. 야, 최근에 그분께서 스윙박께서 하신 연설을 보면은 뭐 이렇게 나는이나 뭐 이런 의미 없는 단어가 한 40몇 번씩 들어가고 막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생각이 전체 분량의 반 이상이 들어가는 약 먹었습니까? 근데 이게 나아진 거라면서요. 이게 옛날에 비하면 나아진 거라면서요. 와, 대통령이신데 뭐 위대한 신분인데요. 존영을 받더라. 아, 아버지도 위대하시고. 이 내용은 지금 뉴욕에 계신 그럴 걸림이 적어주신 대로 읽은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다 모든 건 걸림이 다 기획하신 거죠? 다 걸림 때문에. 다 걸림이 한 겁니다. 저는 저는 그 이제 딴지 종편에서 저희가 놀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딴지 종편 쪽에 방송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본격 게시판 방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 딴지 종편의 많은 방송 중에 제가 붕괴방 얘기를 왜 하는 거 하니 최근에 이제 딴지의 그 이주 난민이 들어오시고 나서 네. 최근에 1주년이 딱 됐어요.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어, 5월, 5월에 네. 5월에 그 망사에서 10? 망사에서 여기 망사에서 오신 분 있나요? 저요. 아, 저요. AB 회원, 민경춘님. 네, 회원 네. 미리 와 있었죠. 아, 네, 미리 와 있었고 네. 회원이기도 했고 대부분 뭐 그러시긴 한데 어쨌든 붐업이 돼서 활동을 개시하게 된 것도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예전에 가입돼 있었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 시점에서 이제 딴지일보가 작년에 적극적으로 굉장히 그쵸. 이 난민을 포용한 게 굉장히 아이러 뭐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 감정을 그 보면서 원래 자괴가 예전에도 있었어요. 전격적이었어요. 네, 자유게시판은 아니, 나는 그때 그 딴지 그때 작업하는 걸 보고 아니 이 사람들 작업 이렇게 빨리 한 사람들이었어? 아, 네, 진짜 옛날에는 뭘 바꿔달라고 해도 바꿔주지도 않고 뭐. 그랬었는데 작업 속도도 빠르고 아니 나 옛날에 받은 청취 선물 아직도 안 왔다니까. 심지어 그 방송 없어졌어. 아 그때 그 누구지 빡피디 아니었을까? 빡피디가 그렇게 네, 그분이 아니 이건 밝힐 수 없습니다. 아 네. 김 아닙니다. 지금 라면집 하는 김 아, 아닙니다. 제주도에 있는 그 딴지일보에서 적극적으로 포용 스탠스를 취하면서 막 그 게시판에 잘했어. 환영사 쓰고 프로듀지 와서 밥 한번 먹자. 아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한 뵙고 싶은데 진짜 언론계 독일이 프로듀지님. 아 프로듀지님 저 봤어요. 네. 그 사회시 장터 때. 아니 저 인간이 나는 호요하고 악수를 한 손을 가지고 프로디지용 손을 잡고 와서 내 손을 잡아버렸어. 아 진짜. 저는 프로디지. 내가 프로디지... 호요님 손 잡았다고 자랑하는데. 그 장모정으로 유명하신 그 프로디지. 아, 장모정이죠. 네, 터럭을 저는 실물로 봤습니다. 턴업? 그 자리에서 벗겼어? 아니 보여달라고 했더니 아 왜 이러세요 왜 이러시야 확 줄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진짜. 어, 나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 이치님 보셨나요? 아 이치님은 프로디지님 아, 자체를 아, 몰라요. 예. 아, 검색하지 마세요. 어, 검색은 하지 마세요. 아, 하지 마세요. 난지에 셀 잠못 주무시고. 나도 작년에 프로데지 봤어요. 어 진짜요? 아니 펜타포트에서. 아, 깜짝이야. 우리 집 사운드 카드도 프로디지긴 한데. 자, 자 계속 옆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그 이 여러 가지 그 사용자들을 포용하는 조치 중 하나인데 하나가 제가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격적으로 느껴졌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본격 게시판 방송을 시작한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 제가 아내 사정은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방송에서 그 말씀하신 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바깥 양반이라고 하시는 김어준 총수 옆에서 이제 안살림을 총괄하고 계신 사이트 운영 총책임자 편집장님하고 개발순회가 직접 방송에 출연했다는 게 굉장히 상당한 메리트가 되거든요. 이게 또 사용자들한테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게 게시판에서 노는 사람들이 이 게시판 관리자가 누군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그 리액션이 빨리 됐다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타 방송에 비해서 여성 진행진들이 또 많아요. 네. 플로리에님이나 이제 뭐 호요 PD나 이제 같이 와서 이렇게 많이 밸런스를 맞춰줬다는 것도 굉장히 좀 좋게 생각이 되고 그런 수뇌부들이 다 일시에 다 모여 있다 보니까 딴지일보에 대한 궁금증을 다 한 번에 해소를 해줄 수가 있고 관련 뉴스도 계속 전달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친절하게 방송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방송 출범 전하고 이후하고 트래픽이나 페이지뷰를 저는 알 수는 없으니까 그 방송에 대한 리스닝 숫자를 알 수는 없는데 이게 최소한 팟캐스트를 듣지 않아도 본개방을 가끔은 듣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게시판에서 노는 사람들은 같이 게시판에서 노는 사람들이 궁금하기 마련이고 게시판에서 나온 내용들이 그런 방송에 언급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기분 좋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편집장님이 직접 그 원래 전에는 팟캐스트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본개방에서 이제 직접 진행을 하신 데에는 어떤 노림수도 꽤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게시판을 직접 다루는 방송이기 때문에 소재도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물론 다른 방송도 어려움이 있고 본개방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딴지 종편을 붐업시킨 데에는 또 본개방이 굉장히 좀 좋은 효과를 누리지 않았나 그래서 맞아요. 네, 한번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본개방이 옆으로도 늘렸지만 그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 자유 게시판 또 이용하게 해줬고 또 깊이로도 했어요. 여기 네.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깊게 또 약간 더 활동을 더 깊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어떤 팟캐스트 안쪽 바깥쪽에 다 영향을 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번개방 확실히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아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구나. 예, 그러니까 그게 거기는 이제 자유 게시판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클럽 게시판으로 이제 방송 게시판은 편성이 돼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클럽 게시판은 저녁에 이제 다들 퇴근하고 저녁에 밥 먹고 잘 시간쯤 되면 글이 안 올라와요. 근데 자유 게시판은 24시간 돌아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야 이건 진짜 대단한 시스템이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피드백이 엄청 빨라요. 네. 내가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왜 저기 방송 뭐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이제 피드백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딴지 저 직원들보다 개발수녀님이 더 빨리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예. 네, 그래서 이번에 개편된다고 하는데 개발수녀님 빠진 게 제일 아쉬워요. 그게 저도 제일 아쉬워요. 네. 왜냐하면은 그 업데이트를 안내해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코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순회형 클럽 들어오셨습니다. 아, 네. 가입을 하셨는데 글이나 댓글 아직 안 난 것이었는데요. 저는 가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보고 계실 겁니다. 다 지켜보고 있을 거야. 다음에 이치님 어떻게 한번 아. 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 아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아, 이치가 이친 이상시에서 이치구나. 아, 그거 싫어요. 나 1호로 막 닉 짓고 이런 거 싫은데 그냥 세상 이치를 깨닫고 싶은 이치입니다. 그래, 막 이치, 도리. 그러니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예전에. 아, 나는 이쿠, 미안. 역시 아브라함 섹스님. 네, 저는 한 이게 방송 시작한 지는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LBC의 연쇄살인 X파일이라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아, 재밌죠. 아 아시는구나. 아 못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디케이님만 들어본 거예요? 예, 전 들어봤어요. 네. 꽤 됐잖아요. 네. 예. 남자 진행자 두 명이 나와가지고 실제 있었던 연쇄 살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쇄 살인 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진행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진행자가 바뀌어가지고 그분은 약간 추리 소설 읽는 듯한 느낌으로 막 여기서 여러분 추리를 해봅시다 막 이러고 연기하고 막 범인의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 흥미 위주로 가는 거. 근데 저는 처음에 했던 분이 더 좋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느끼기에도 소재가 엄청 자극적이어서 막 그래도 듣다 보면 되게 힘들 텐데 생각을 했는데 매일매일 사는 게 재앙이잖아요. 우리 사는 게 다. 그래서 그래서 어렵지 않았어요. 그 소재가 전혀, 그런데도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게다가 이제 주로 다뤘던 게 한참 전의 이야기. 이제 이미 그 살인범이 잡혀서 처벌까지 받고 지금은 뭐 이미 사형을 당한 사람이라던가 그리고 우리나라나 뭐 되게 이제 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한 그런 사건들을 잘 안 다루거든요.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건들은 다루잖아요. 이게 뭐 피해자 가족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그렇지. 생각해서 그렇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아, 재밌겠네요. 네, 들을만 하겠네. 네,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뭐 나 이런 거 듣는다 재밌는데 들어봐라라고 얘기할 때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팟캐스트라 그러면 사람들이 낙검수를 먼저 생각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의견을 가진 소수만이 듣는 문화다 뭐 뉴스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아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곳이 팟캐스트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재밌다 하면서 소개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비슷하게 뭐 비슷한 것까지는 아닌데 즐겨 듣는 게 프로파일러 배상훈의 범죄 팟캐스트도 요새 즐겨 듣거든요. 아, 네.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네.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또 되게 살다 보면은 뭐 세상이 뭐 사는 게 재앙이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 주변에서 어떤 내가 어떤 부분을 부주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막 그런 부분을 되게 세세하게 이제 그 필드에서 이미 경험을 하신 분이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뭐 뉴스에 나왔던 범죄 얘기라든가 사건 사고 얘기를 이분만의 시선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되게 재밌어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세상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점점. 무서워하시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아, 좀 무서워하셔야지 이렇게 이쁜데. 예, 아니 아니요. 아, 그 말은 맞는 거예요. 그럼 그만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배상훈 범죄 팟캐스트 저기 5월 12일 방송 네, 들어봤는데 네, 네. 거기서 이제 영화 화차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나온 캐릭터인 김민호 씨, 김민희 네. 씨가 그 연기한 캐릭터가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리플리 증후군이 정확히 뭐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허언증 수준이 아니고 그게 진짜로 믿어버리고 예, 본인도 화차가 그런 내용이지. 예, 본인도 믿어버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다 믿게 만드는. 근데 실제 이런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화차를 저도 좋아해가지고 한 두세 번 봤는데. 이 배상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에서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전문가가 보니까 뭔가 좀 다른다는 느낌도 들었고 굉장히 들으면서 되게 소름 끼치게 딱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분석을. 그래서 색다르게 영화평 듣고 싶으신 분들도 이 방송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분 예. 영화도 굉장히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화 드라마. 예,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화차 감독하신 누구죠? 변 예.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변희재는 아니겠죠. 영주. 변영주. 아, 맞아요. 맞아. 예, 예. 그 변영주 감독님하고 영화 제작할 때도 만나셨던 것 같더라고요. 예. 색다르게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 팟캐스트도 예. 맞아요. 그 화차 말고도 몇 편이 영화가 소가 돼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나 많이 예. 소개해 주세요. 아, TK님은 진짜 TK님을 모시니까 그 영진공 한 의원님을 하나 모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리스너도 많이 하시고 영화적으로 많이 그 특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저는 세상을 영화로 봅니다. 이제 돌아가는 이치를 다 그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네. 요즘은 무슨 장르의 영화가 펼쳐지고 있나요? 요즘은 이제 극장에서는 이제 11월을 받고 아니 예. 요즘 세상은 어떤 장르의 영화처럼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요즘 세상은 영화 장르로 치자면은 스너프죠. 스너프. 너무 갔다. 그까지 가는구나. 예, 뭐 세르비안 필름 같은 거 아시는 분 아시겠죠. 예. 모르겠습니다. 예.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아, 예. 세르비안 스너프가 필름. 뭔지는 알겠는데요. 예. 세르비안 필름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이건 설명드리기가 좀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요. 관심 있으신 분 찾아보시고 듣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따로 안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요즘 모드나 시간이었습니다. 본 방송을 편집하다가 갑자기 급동이 마려운 관계로 이분은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